안녕하십니까. 경제세미나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의 서유럽은 사상, 문학, 건축 등 다방면에 걸쳐서 르네상스 전성기를 누렸죠.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가문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공화국의 평범한 중산층이던 메디치 가문은 시민들에게 산수와 부귀 같은 상업기술을 가르치고 또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가르치는 인문학을 중요시했는데요. 그런 시민의 힘을 모아서 소규모 도시국가인 피렌체를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낸 메디치 가문은 세계적인 가문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경제 세미나 시간에는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원광대 성지환 교수의 강연을 들어볼까 합니다. 김성희 리포터가 오늘도 취재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간개발연구원 CEO 인문향연에서는 메디치 가문의 리더십 새로운 세상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성지환 원광대 교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디치 가문은 은행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정계에 진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평민을 위한 혁신을 이룩하였고 문예부흥 사업에도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네. 이후 300년간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 공화국의 국부로서 번영의 정점을 찍었고 4명의 교황과 2명의 왕비를 배출했습니다. 이번 인문향연을 통해서 르네상스를 꽃피운 메디치 가문의 리더십과 시사점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소수 귀족의 힘을 물리치고 그 시민, 구성원을 존중하고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메디치 가문이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치를 이끌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메디치 가문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원광대 성지환 교수의 강연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 세미나. 메디치 가문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알고 계시고요. 익히 알고 계시고 1434년부터 1734년까지 약 300년 동안 장남과 차남 계열이 피렌체를 지배했던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고 르네상스 문화와 바로크 문화를 창조해낸 또 뒤에서 후원을 해준 막 이런 유명한 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할 얘기는 그 메디치 가문의 리더십 그러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데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문화와 예술의 후원자의 관점에서 리더십을 한번 볼 수도 있으시고 또 메디치 가문 그러면은 1400년대 당대 최고의 유럽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부를 일으켰는지 아마 그것도 관심사항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1434년부터 마키아벨리에 의해서 다시 등장하는 공화정이 등장하기까지 약 92년 동안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정치적인 리더십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관점을 돌려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창조를 한 것인가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를 창조했던 그 메디치 가문의 리더십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아마 그게 조금 더 가슴에 와 닿을 것 같아서 이 제목을 제가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새로운 르네상스를 창조한 그 중심지가 바로 피렌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렌체의 빛나는 순간 이 타이틀이 제 책의 이제 제목이 됐습니다. 예. 이런 관점으로 해서 메디치 가문의 리더십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르네상스 그러면은 도대체 여러분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계셨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분 잘 아시죠? 누구한테?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 그죠? 네,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이분 누구?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그 다음에 누구? 단테죠? 단테 네. 그 다음에 이건 누구? 여기 이렇게 월계수를 썼는데 개관 이태리의 최초의 개관 시인이죠. 페트라르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마키아벨리.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고 옆에서 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뭘로 보이냐면 이 시대는 바로 문화와 예술의 부흥의 시대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의문이 안 생기십니까? 근데 이 세상에 어느 시대에 시인과 예술가와 문학가들만 살던 시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 예술가와 시인들만이 살았던 이상적인 세계가 과연 존재했겠는가? 우리가 이거를 이 시대를 보는 키포인트로 우리가 한번 잡고요. 자, 우리가 이제 비도 안 오는데 집에 물이 차고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홍수가 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봐야 되겠죠. 그 높은 데 올라가서 힘이 들더라도 높은 데 올라가서 보고 아래를 내려다 봤더니 저기에 뚝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저도 산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 산을 올라가는 과정이 한 6년 정도 제가 걸렸습니다. 6년 정도.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물론 이런 예술가들과 문학가들도 있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당시에 피렌체 사회의 주인공으로 한때 등장했던 성직자들이 있었고요. 더욱더 중요했던 거는 성직자들 위에 후원을 해주던 상인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들은 양모 무역과 은행업으로 돈을 번 신흥상인 계층들입니다. 이들이 사실은 르네상스 시대의 주인공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르네상스 시대를 뭘로 이름을 붙였냐? 신흥상인들이 주인공인 시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연구를 할 때, 이 시대를 바라다 볼 때 경제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장점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한번 몰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르네상스 시대는 아까 우리 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중세시대하고 르네상스 시대라는 게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라는 게 약 300년에서 1200년대 말까지 약 1000년의 시대를 우리가 중세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중세시대는 영적인 구원의 세계하고 세속 세계하고가 구분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영적 세계와 세속 세계의 지도자는 바로 누구냐? 바로 성직자들입니다. 자, 이 성직자들인데 이 시대가 중세 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게 1300년부터 제가 1500년 중반까지만 일단 전기로 잡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 세계와 세속 세계가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적 세계의 리더들과 세속 세계의 리더들이 다른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대표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들이고 이 성직자들과 지도자들, 세속 세계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덕목과 가치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해 가는가가 아마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자 중에 제가 메디치 가문을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사실은 이제 이게 장자 계열인데, 장남 계열인데,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던 건 1434년부터 1532년까지 약 98년간 지배를 했고요. 중간에 약 8년 동안 사보날로라나 마키아벨리가 등장함으로써 중간에 메디치 가문의 맥이 끊깁니다. 8년 동안을 빼면은 약 84년 동안 피렌체사의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고, 르네상스를 부흥을, 여러분들에게 문의 예술 부흥을 일으키게 된 사실은 주인공들입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한 사람의 국부, 우리 코시모드 메디치를 피렌체의 국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손자 위대한 로렌쪼는 피렌체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렌쪼의 아들 조반 디비치는 후에 교황 레오 10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카죠. 조카 줄리오 데 메디치는 후에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국보와 한 명의 구원자, 두 명의 교황을 낳은 아주 그러한 집안이거든요. 도대체 이 집안이 어떻게 됐길래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 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무슨 힘을 가지고 도대체 이 가문이 저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했고 한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 가치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로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예술의 후원자의 역할을 사실 주로 봐왔는데요. 제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문화예술의 후원자이기도 했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칭찬이고 알리우드 에스테 라우다티오 그러죠. 칭찬은 칭찬이고 알리우드 히스토리아 역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예술의 풍부한 후원자라는 맥으로 씌워진 메디치 가문의 진면목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깊은 가치, 시대를 이끌고 있던 리더십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게 도대체 우리 현대사회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인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메디치 가문 탄생에 대한 비밀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카스텔로 데 메디치아 디 카파지올로라는 메디치 가문이 탄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렌체에서 이 별장까지 가는데 한 1시간 40분 정도 제가 이제 차를 대절을 했는데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가서 저는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이제 사진에서 저는 옛날 사진에서 이렇게 봐서요. 큰 기대로 갔는데 가서 봤더니 이렇게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마침 또 비도 많이 왔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르헨티나 은행하고 독일의 리조트 사업자하고 둘이 이거를 전부 통째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리조트 개발을 하고 골프장 개발을 하고 스파 온천 개발을 한답니다. 한 10년 후에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역사의 유적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메디치 가문의 문장인데요. 예. 여러분들 이거 문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시는 분 계세요? 의미를? 지금 원이 이렇게 노란색 방패 모양의 이렇게 붉은색 원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 원이 11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메디치 가문이 아까 카파지올로라는 별장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BC 6세기, 그러니까 500년대 후반에 거인이 침입을 했답니다. 근데 그 거인을 물리치느라고 메디치 가문의 후손이 방패를 들고 철퇴를 들고 나타난 거인하고 싸움을 했답니다. 그 방패로 거인의 철퇴를 막아서 방패에 자국이 난 것이 이 메디치 가문의 문장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에는 뭐가 있을까요? 메디치 가문이 기사계급이었다는 겁니다. 장군. 기사계급이라는 건 귀족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귀족 가문이라는 걸 표시를 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가문의 신화인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요거하고 색깔만 바꿔놨죠. 그러죠? 여기 바탕에 노란 바탕 대신에 빨간 바탕이고 여기는 빨간 것 대신에 노란 겁니다. 색깔만 바꾸는 겁니다. 요걸 봤더니 뭐냐면 바로 당시에 은행가가 길드를 만들었는데 길드의 귀약집 제3권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이 얘기는 메디치 가문이 은행 환전업을 얻은 은행가 가문 출신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 찾았는데요. 이거는 논문을 하나 써도 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밝혀지지 않은 게 되나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찾았냐. 이제 피렌체에 가면은 아키비도 스타토 디 피렌체라고 그래서 피렌체의 모든 고전 기록물 보관소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보관해놓은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피렌체에 60며칠 있으면서 아침마다 출근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예. 아침 9시 반에 가가지고 여기 뒤질 게 그렇게 많습니다. 예. 마침 이 닥터 푸다의 도움으로 이 양피지로 전부 만든 거거든요. 예. 그거를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 결과서 메디치 가문은 누구냐? 그러면 은행 환전업을 얻은 은행가 출신의 집안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7년에 지금 이 자리, 요 자리에다가 메디치 가문이 처음으로 피렌체 은행을 엽니다. 요 자리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벽돌로 쌓여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로찌아라고 그래가지고 열린 공간입니다. 열린 공간으로 해서 여기다 좌판, 즉 타볼라라고 해서 좌판을 깔고 환전업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은 그 과정을 거쳐서 양모 제조 사업과 비단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업을 하면서 은행 지점이 8개가 있는데요. 은행 지점이 8개고 사무소가 많을 때는 24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메디치 가문이 벌어들인 돈이 약 100년 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유럽 최고의 부유한 가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디치 가문은 이 조반니 디 미치리 이게 코시모의 아버지인데요. 실질적으로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지배하는 코시모 시대부터인데 1434년부터요. 그 증손자죠. 증손자가 추방되는 1494년까지 실질적으로 60년 동안 피렌체를 지배를 하게 되고 나아가서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많이 보아온 예술 작품들이 등장하는 게 전부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넘어가면은 메디치 가문도 돈을 많이 잃어버리고요. 또 차남계열로 넘어가면서 르네상스 문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 이어서 등장하는 건 르네상스 문화가 아니고 바로크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르네상스 문화는 사실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히 이 코시모의 아버지 조반니 디 미치가, 조반니 디 미치가 단순히 돈만 그렇게 물려줬다고 그래서 이 가문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돈 이상의 가치를 물려줬을 텐데, 과연 그 가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가치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게 메디치 가문의 훌륭함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조반니 디 미치가 코시모 국부인 코시모 대 메디치의 아버지인데요. 글쎄 이런 유언을 우리는 남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냐. 첫 번째 유언입니다. 소송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 정의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정의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걸 저는 정의의 부메랑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아버지 코시모의 아버지 조반니 디 미치가 죽으면서 남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예술 작품에 어떻게 등장을 하는 것인가? 왜 이 가문의 사상들이 예술 작품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제 좀 추웠습니다. 이날에 1월 6일인가 1월 7일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알겠죠. 시누리아 광장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시청사 건물이 여기 있었고 시청사 건물이 여기 있었고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뭐가 보이시죠? 여기. 여기 있는 게 이제 넵튠의 분수대입니다. 포세이돈 분수대. 분수대가 있고, 여기 이제 마르조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사자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상을 이제 발로 짓누르고 있는 게 있고, 여기 이제 다비드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가만히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요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유디트고요. 이게 홀로페르네스입니다. 그래서 유디트의 목을, 홀로페르네스 목을 베는 유디트라는 이 작품인데,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건 모조품이고요, 모조품이고. 이 작품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바로 원래는 메디치 정원에, 여기 이게 분수대거든요. 분수대 위에 여기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 있던 거를 메디치 가문이 팔라초 베키오, 시청사 정부로 이동을 해서 아까 그 위치에 놔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청동을 자꾸 밖에 놔두면 부식이 되니까 실제 원본은 어디 있냐면 베키오 궁전 2층에 가면은 이렇게 보관이 돼 있습니다. 원본. 그런데 우리가 특히 조각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볼 때 피렌체 르네상스 시대 작품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본체를 그러니까 모니먼트 기념적인 무슨 사건을 설명하는 게 위에 등장을 하고요. 밑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델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부속 조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실 때 요것만 보시지 말고 요것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유디트 구약 성서의 유디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아시리아 제국의 홀로페르네스가 왕이죠.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니까 참 유디트가 예쁜 여자로 가장을 해가지고 홀로페르네스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조국을 이스라엘을 침범한 홀로페르네스를 유혹을 해서 목을 치거든요. 그게 유명한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라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왜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여기를 보니까 첫 번째 면은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뭐냐면 지금 이게 포도를 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확기 철이 돼가지고 푸티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면을 더 돌아가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런 부조가. 이건 뭐냐 여러분들 이게 뭐냐 술통이죠. 딴 포도를 술통에 이렇게 담아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제 노르면 됩니다. 예.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작품인데 이걸 우리가 바쿠스 축제라고 그러죠. 마카넬리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카넬리아 페스티벌이 열리는 장면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아래는 분명히 저게 뭐냐 세속적인 그 사치, 풍요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거기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보면 어떤 글귀가 있냐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글귀는 뭐냐 요 글귀입니다. 두 글귀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걸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아시리아는 사체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멸망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 베틀리아는 정의에 의해서 반드시 되살아난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이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대목은 뭐냐 교만한 자의 목은 절제를 갖춘 자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잘려나간다는 겁니다. 이 조각품에 메디치 가문은 저 두 문장을 적어두고 그거를 계속 마음속에 새겼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정의라는 개념, 사치라는 개념, 교만과 절제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갖춰야 될 덕목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덕목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봐야 될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공동체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지도자인데요. 지도자는 무엇을 갖고 공동체를 유지하느냐?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를 집행하는 자, 정의를 실현하는 자는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 있는 겁니다. 그 덕목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절제입니다. 내가 욕망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은 설마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일원이 나쁜 상태에 빠지거나 기회를 빼앗는 것. 즉 그런 상태에 가지 않게 그럼 자기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덕목이 있는데 뭐가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 될까요? 그렇죠. 자비라고 그러거든요. 카리타스. 근데 자비라는 개념도 측은지심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비 그럼 보통 측은지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서 내가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절제와 자비라는 즉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할 줄 알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결국 가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도자의 이름은 바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곰팔로니에레 디 지우스티지아 즉 영어로 번역하면 정의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대통령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고 이렇게 정의의 지도자라는 말을 쓴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은 이랬을까? 자 지금이야 지도자들이 어떤 힘으로 자기의 권력의 정당성을 찾아갑니까? 선거죠. 예. 국민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엔 선거제도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신성을 갖는다는 건 어떤 형태로 신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지도자한테 뭐를 내려보냅니까? 정의의 개념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구원자가 바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 신성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 정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메디치 가문은 그거를 끊임없이 실천했던 가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치 가문이 두 번째 메시지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뭐냐? 선하고 훌륭한 시민들을 존경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시민들은 우리 가문을 그들의 안내자로 빛나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시민 존중 사상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구성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사상이거든요. 왜 이런 사상을 냈냐? 사실 메디치 가문 아버지 조반니 디비치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메디치 가문은 그렇게 귀족 가문이 아닙니다. 일반 사실은 아까 여러분들 무젤로 처음에 보셨지만 시골 촌동네에서 사실은 도시로 이동을 해서 부인을 잘 만났습니다. 부인을 이분이 아주 잘 만나가지고 지참금이라는 게 그때는 결혼할 때 반드시 있었거든요. 지참금이 없으면 시집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가는 사람 어디로 갑니까? 수녀원으로 가는 겁니다. 수녀원이 그러면 왜 그렇게 부자가 되느냐? 부모가 죽을 때 딸이 거기 있으니까 유산을 글로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녀원 수도원들이 그렇게 이제 크게 확장이 되는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억 가까운 돈을 지참금으로 받은 부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 돈으로 로마에 가서 이제 은행업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어이됐든 그러니까 그 당시 귀족들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실 분들은 하시겠죠. 루첼라의 가문, 알비치 가문, 스트로치 가문 이런 가문들이 피렌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틈새에서 멀리서 이민을 와가지고 평민 출신으로 새로운 리더가 되려면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를 한번 뚫고 올라온다는 것이 이게 힘으로도 아니고 시민들의 힘으로 그걸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존경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메디치 가문은 해낸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존중입니다. 그걸 우리가 시민적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귀족들이 정치적인 행위로 간주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축제를 중지시켰습니다. 그걸 그 당시엔 동방박사 경배의 축제인데요. 그거를 1417년에 중지시킨 거를 코시모 데 메디치가 1434년에 피렌체의 권력을 잡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게 바로 동방박사 경배의 축제의 부활입니다. 크리스마스 축제. 근데 마침 제가 그 피렌체에 있는 동안에 동방박사의 축제가 열려서 1월 6일 날 오후 2시부터 자고 기다리고 젤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찍은 제가 이 사진입니다. 예. 예. PT 궁전이라고 이제 아르노 강변 뒤편에 있는 유명한 그 메디치 차남 계열 이제 했던 그 궁전인데 동방박사 축제가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행진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오후 저녁 6시에 4시간 동안 시내 행진이 이어지고 그 여러분들 잘 아는 두오모 성당 앞에서 이제 성모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경배 축제가 열림으로써 마지막이 되는데 이날은 저도 여기를 따라가다 사람이 밀려서 도대체 뭐 서 있을 수가 없는데 계속 밀려서 가는 겁니다. 밀려서. 그래서 처음에 아기 예수의 줄 선물 세 가지를 가지고 가죠. 이건 뭡니까? 유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황금. 요건 이제 몰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명의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은 페르시아, 한 사람은 인도, 한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오게 되거든요. 성경책에 보면. 세 사람의 박사들이 말을 타고 이제 등장을 인쳐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게 이제 카톨릭, 그 다음 유대교, 그 다음에 세속 권력의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뒤를 잇고 그리고 이어서 귀족들이 이제는 쭉 행렬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이 과정이 이제 쭉 끝나가면서 한 4시간가량 공식적인 식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그날 하루는 정말 즐길만 합니다. 자, 그 축제가 열렸던 것이 바로 이 산 마르코 수도원입니다. 이 광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산마르코 수도원은 당시만 해도 수도사가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폐해져가서 점점 쓰러져가는 수도원을 메디치 가문이 이 수도원을 부활을 합니다. 무려 4만 플로린,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320억 원을 들여서 이 수도원을 부활을 시켜서 여기서부터 뭘 시작을 하냐면 동방박사 축배 경배를 시작하는 걸로 여기서 삼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산마르코 수도원을 뭘로 만드냐면 시민들의 축제의 공간, 시민들의 신앙의 공간으로 만듭니다. 자기 권력 수단이기도 하죠.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2층에 있는 이제 수도사들의 이게 조금 하나하나 방입니다. 이제 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층계가 이제 2층에서 올라오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올라와서 바로 보이는 게 이제 이 수태고지라는 작품,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작품이 바로 여기 있는데 우리가 제일 끝에 가서 오른쪽에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이 코시모 메디치의 방입니다.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두 개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블셀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두 개의 방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수도 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기록을 넘겨주시더라고요. 그 기록이 뭐냐. 아까 동방박사의 축제 있었죠. 축제를 후원하는 평신도 단체 거기가 모임 장소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1층, 2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에 그림을 보니 바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세 명의 동방박사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는 장면들이 성서의 내용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장소가, 이 조그마한 그 셀이 동방박사 축제를 후원하는 평신도 단체의 사무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조금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제 세 명의 동방박사가 있는데 첫째의 동방박사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말대자르거든요. 이 사람 초록색 옷을 입고 있죠. 이건 뭐냐면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사 메키에르는 페르시아에서 오는데 붉은색은 자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카스파는 인도에서 오는데 절제를 나타낸다. 흰색은. 자, 그러면 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왜 도대체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 인도는 그리스도교에서 볼 때는 무슨 겁니까 이게? 이교도죠. 왜 그러면 이교도들을 여기다 갖다가 도대체 가장 중요한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에 왜 등장을 시키냐는 겁니다. 왜? 설사 당신들이 지금은 믿질 않더라도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이제는 당신들도 우리 그리스도교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한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주제를 가진 그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디치 가문이 등장하기 전에 가장 부유했던 가문 스트로치 가문이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를 한번 보실 텐데요. 그 작품이 이겁니다. 똑같은 동방박사의 경배죠. 여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세 명의 현자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아까 보신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예. 그래서 귀족들이 혹시 제가 좀 빨리 넘어가서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실때 동방박사 경배 행렬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선물을 가지고 가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세 명의 말을 타고 가는 현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게 뭐였습니까?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세속권력의 왕. 그 뒤에 남자 여자가 손잡고 가는 거 보셨죠? 그들이 귀족입니다. 귀족들도 이 당시에는 행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이 귀족의 행렬 중에서 정중앙에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스트로치 가문의 아버지와 아르놀폴로 스트로치하고 필리프 스트로치하고 두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 속에 끼워 넣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스트로치 가문의 문장입니다. 이게 뭡니까? 금이거든요. 금으로 갖다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 정도로 똑같은 주제를 가진 작품이라도 작품의 용도에 따라서 그걸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그림의 형태와 구성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의 특징입니다. 왜?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은 대중들한테 팔려고 그린 그림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주문자들이 무언가 자기의 의도를 작품을 통해서 피렌체 대중들이나 시민들 아니면 귀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을 이해할 때는 절대 미적인 감각만으로는 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이 작품이 주문이 됐고 이 작품이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오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랬던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 때 똑같은 작품을 봐도 우리의 기쁨은 배가가 되고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피렌체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위해서 했던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이 장자 계열인데요. 이제 코시모 드 메디치 시대가 지나고 아들 피에로 드 메디치 시대로 가는데 피에로 드 메디치는 통풍을 앓아가지고 5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20살에 손자 위대한 로렌쪼가 20살에 피렌체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고 메디치 가문의 수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동생은 그거보다 몇 살이 어리니까 6살이 어리니까 20살이니까 14살일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피렌체 가문의 수장이 되게 되니까 항상 토스카나 지역을 넘보고 있던 교황의 입장에서는 이때가 찬스입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전복 음모를 꿈꾸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을 몰아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메디치 가문의 반기를 든 파찌 가문. 파찌 가문이거든. 파찌 가문은 결과서 이 음모가 실패를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 얼굴 상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파찌 채플, 파찌 기도실에 있는 요 두 마리의 고래, 요 문장이 남아있고요. 또 이 교황 식스투스 4세는 이 사람이 교황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강의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꽉꽉 찼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교황이 되고서는 성경책을 버리고 한 손에 칼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령을 확장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둘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파찌 가문이 메디치 가문을 전복하겠다는 얘기를 이 교황한테 하니까 교황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마음대로 하되 살인만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실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 이 메디치 가문의 그 아들 20살 난 아들하고 14살 먹은 애가 아이죠. 아이가 요 피렌체 대성당에 가서 부활절 미사를 보는 날 1478년 4월입니다. 4월에 제거 음모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피사의 대주교자 교황의 신복이었던 살비아트 대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메디치 가문의 두 형제를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결국가서 이 동생 줄리아노 드 메디치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렌츠 드 메디치는 어깨에 부상을 입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파찌 가문의 음모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도망을 간 게 바로 두오모 성당에서 요 자리에서 예배를 봤더니 예배를 보다가 여기에 보면 성부실이 있습니다. 일로 도망을 갔습니다. 피신을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갔나도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이걸 좀 알고 싶었는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또 여기가 여러분들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보통 일반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보니까 성부실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게 있는데 여기를 열어보니까 비상계단이 나옵니다. 이 비상계단이 밖으로 나가면 어디로 나가냐면 지오또 성탑이 있죠. 종탑. 그 종탑에 올라가는 입구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피신을 해서 메디치 가문이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결과서 이제 메디치 로렌쪼가 살아남아가지고 반대파들을 전부 이제 교수행이 처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그 당시 사진기가 없으니까 전부 화가들을 불러서 이제 교수행이 처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림을 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교수행이 처해진 사람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피사의 대주교로 암살 음모에 참여했던 살비아티 대주교를 로렌쪼가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직자를 해칠 때는 반드시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렌체에 파문을 내립니다. 전체. 파문을 내리고 나서 결국 가서 교황의 우군이었던 나폴리 군대를 피렌체에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렌체가 이제는 위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는 것인가 하는 걸 한번 보시죠. 자, 이제는 28, 29살이 됐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제 이게 로렌츠 메디치가 29살에 정부 강요들한테 남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생각할 시간은 이미 지났고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이다. 나는 홀로 나폴리로 떠나기를 결정했다. 왜? 나폴리 군대가 교황의 지시를 받고 피렌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서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폴리 군대의 손에 나를 쥐어주는 순간 우리 동료 시민들에게 평화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마도 신은 내 형제들과 내 자신의 피로 시작된 이 전쟁이 나 자신을 통해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 소망은 나의 삶 또는 죽음이 나의 명예가 가져다주는 불행을 통해 이 도시의 안녕에 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이게 29살의 청년이 쓴 글이거든요. 출사표죠. 그래서 홀로 배를 타고 나폴리로 갑니다. 바다라는 항구를 통해서 나폴리를 가서 10주 만에 나폴리 왕하고 외교적으로 타협을 보게 되죠. 그래서 피렌체를 위험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로렌츠한테는 어떤 별명이 붙냐면 조국의 구원자라는 별명이 붙게 되고요. 이 동전인들이 이제 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려진 그림이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 여러분들 이제 보티첼리의 팔라스와 켄타우로스라는 작품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아테나 여신이죠. 우리가 이제 팔라스라고 그러기도 아테나 여신인데 아테나 여신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제우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를 하도 아파서 머리를 이렇게 쪼개니까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아테나 여신이죠.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나옵니까? 창과 방패를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이 갖고 나온 방패가 뭡니까? 이름이. 여러분 아킬레우스 아시죠?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우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방패죠. 그게 이지스 방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지스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용맹한 도시의 수호신이 되는 겁니다. 아테나 여신 때부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켄타우로스라는 반 말 형태, 반 인간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냐면 익시온이라는 그리스 왕이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 여신을 그렇게 탐을 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와 이 사실을 알고 몰래 헤라의 모습을 한 구름을 갖다가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익시온이라는 왕이 저게 진짜 헤라 여신인 줄 알고 둘이 사랑을 나누다가 태어난 게 바로 이 괴물 켄타우로스입니다. 잔인하기 짝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가서 이 작품을 보시면 머리끄댕이를 뒤에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지금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있죠.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문장 보시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세 개의 문장이 누구의 문장이냐면 메디치 가문의 문장입니다. 즉 그러면 이거는 메디치 가문을 상정을 하고 이건 누굽니까? 이건 교황입니다. 네, 교황이 이 벽으로 친 게 이게 어딥니까? 이게 피렌체. 피렌체로 들어가려는 교황의 머리채를 쥐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배가 한 척 보이죠? 이 배가 로렌쪼가 나폴리 국왕하고 둘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바다라는 항구에서 홀로 타고 갔던 배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 금지구역이라는 선포를 하고 교황과 일대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의 부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위대한 메디치 가문은 한 명의 국부를 낳고 그 다음에 조국의 구원자를 낳고 두 명의 교황을 낳아서 한때 전 유럽에서 가장 뼈대 있는 가문이었고 가장 부자인 가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보시는 모든 르네상스 시대 유산들이 이 당시에 이 시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함을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디치 가문이 그렇게 지배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고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르네상스라는 시대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귀족들, 소수의 귀족들의 힘을 물리치고 시민을 존중했던 사상, 즉 구성원을 존중했던 사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정의를 지켰던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새로운 중세시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룰 수 있는 가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에 더 이상 투자를 해도 늘어나지 않는 요 중세시대의 낡은 시스템에서 결국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메디치 가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역량들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한번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자, 그래서 이 피렌체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은 이 한때 황금 시대를 누렸던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의 황금 시대를 누렸던 이 피렌체가 이 강국들을 물리치고 결국 가서 르네상스라는 시대를 창조했던 위대한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베네치아는 300명으로 구성된 소수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였고 자기네들의 사회입니다. 구성원들을 안 돌아봤죠. 그리고 밀라노 공화국은 무력으로 장악을 했던 국가고요. 오래 못 갑니다. 프랑스한테 결국 먹히고 말죠. 그런데 교황은 오히려 신앙에 오히려 더 충실했으면 저 힘이 커졌을 텐데 세속적인 욕망을 계속 교황이 부리다 보니까 결국 가서 피렌체한테 무시당하고 넘겨지게 되죠. 나폴리옹 공화국은 예전부터 외국의 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피렌체가 르네상스 시대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게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된 꽃의 도시 피렌체 이거를 1462년에 교황 피우스 2세가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피렌체는 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 요소다. 즉 물과 불, 흙과 공기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피렌체다라는 얘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사실 1980년대까지는 우리가 기능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능으로 손재주로 우리가 사실은 부를 축적했거든요. 이 당시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 덕목은 바로 성실함과 전략입니다. 그거를 통해서만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를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장대산업을 유치를 하기 시작해서 기술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즉, 과학기술이 산업화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가 이제 이어져오면서 현재까지 이어져오는데 이 시대의 덕목은 뭐냐? 이 시대의 가장 큰 덕목은 경쟁과 효율입니다. 이 시대는 기술 개발이라는 것,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M&A라는 것,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이라는 것, 모두 효율을 가져오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어떻게 중세 천년의 시간을 벗어나서 르네상스라는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도표 하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은 말입니다. 절대 인간의 역사에 정지된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항상 진보를 해온 것이지 어느 시점에서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사실은 그런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우리 여러분들 리더들이 사실은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천년의 시대라는 건 종교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종교의 수도원에서 울리는 종소리 하나에 성직자들 입 하나에 모든 것을 맞춰야 됐습니다. 왜?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 사람은 이단자가 되고요. 이단자가 되게 되면 생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맞춰져야 되고 종교라는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 인간은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유연성을 우리가 찾아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깨트리는 게 바로 공동체의 유지를 할 수 있는 포로 가리고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를 시켜나갈 거냐, 세속적인 공동체를. 공동체 유지시켜나가는 게 바로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인문학이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공동체의 유지를 할 수 있는 아까 제기한 정의라는 가치, 그 다음에 절제라는 가치, 자비라는 가치, 이런 가치들을 찾아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한계가 부딪히면서 뭐가 나옵니까? 과학의 법칙이 탄생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고 과학의 절대적인 법칙에 우리는 지금도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도달하고 나니 자,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가치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둬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시 이제는 르네상스 시대 공동체를 유지했던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인문학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절대적인 법칙에서 인간이 경직되어 있던 사고가 유연성을 발휘를 하게 되고 유연성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바로 프리미티비즘, 원시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원시주의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거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이 시대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을 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공동체의 유지의 가치를 찾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힘을 르네상스 시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메디치 가문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원광대 성재환 교수의 강연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그야말로 소수 귀족들의 힘보다는 다수의 피렌체 시민들을 존중하고 또 이런 시민의 힘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창조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바로 이런 메디치 가문의 리더십이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경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